남조선 당국은 우리 여성 국민들의 성안을 회피하려는 비열한 모략책동을 걷어치워야 한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강제납치 피해자 구출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담아. 최근 남조선 당국은 강제 옥류하고 있는 우리 여성 국민들을 조속히 공화국으로 돌려보낼 때 대한 내외의 한결같은 요구를 외면하고 그들의 송환을 회피하기 위해 불순하고 비열한 모략책동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 알려진 데 의하면 남조선 당국은 지난해 4월 해외에서 집단 납치하여 끌고 간 12명의 우리 여성들을 강제 결혼시키는 방법으로 그들이 본인 의사에 따라 남조선에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우리의 송환 요구를 거부해보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 여성들을 외부와 완전히 격폐된 곳에 분산 감금해놓고 야만적인 귀순 공작을 벌이면서 그들이 사회에 배출되어 정착하였다는 기만 여론을 내돌리다 못해 결혼이라는 모략극까지 꾸미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전화무도한 만행은 절대로 묵인할 수 없는 특대 죄악이며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영남 못할 정치적 도발이다. 우리는 그동안 남조선의 현 당국이 리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박근혜 역적 패당의 반공화국 모략 책동에 의해 강제 납치되어 가족들과 생리별을 당한 우리 여성 국민들의 송환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다. 그러나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박근혜 역적 패당이 감행한 극악한 반인륜적 범죄를 비호하면서 우리 여성 국민들을 강압적 방법으로 옥류해보려고 치졸한 모략까지 꾸미는 것은 그들이 떠들어대는 북남관계 개선과 인도주의가 민심과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위선적인 나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사랑하는 딸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과 절규를 무시하고 결혼이라는 인륜 대사까지 불순한 모략에 악용하려는 남조선의 현 위정자들의 조사는 우리 여성 국민들을 백주에 강제 납치하여 끌고 간 박근혜 역적 패당의 천인공노할 배륜 만행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남조선 당국은 비열한 모략국으로 우리 여성 국민들에 대한 강제 납치 범죄의 진상을 가리우고 송환 문제를 덮어버릴 수 있다고 어리석게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여성 국민들의 송환을 회피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을 내돌리고 잔꾀를 부릴수록 우리의 분노와 내외의 송환 요구는 더더욱 고세워질 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김연희 여성과 12명의 우리 여성 국민들의 무조건적인 송환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북남 사이에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그 어떤 인도주의 협력 사업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 남조선 당국은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바란다면 최선으로 재발동을 찍는 어리석은 모략 책동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여성 국민들을 하루빨리 가족들이 기다리는 공화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주체 106, 2017년 8월 10일 평양.